세상을 살다가 보면 투자판 꼴을 볼 때도 있고 투자판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고 아이씨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고 마냥 사는 게 즐겁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피아노도 흰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듯이 추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들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추적하지도 좋지도 않지만 일단은 입만 살아있는 내 남자 교회 셀모임에서 늘 말 많은 걸 맡고 있는 형들의 교회 밖의 셀모임 추적 60번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모임을 조작하고 조직하고 이 사람들이 꼬드인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발,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논량작, 고지고 폭풍난 자원의 자유형은 MC 실버벨이라고 합니다. 박수 쳐. 아이 좋아, 좋아. 힘이 많이 났어. 야, 넌 진짜 드립이란 드립을 다 모았네. 대충하지 않아. 자료 좀 줘봐. 자료. 대충하지 않아. 아니, 자기 소개. 자, 자기 소개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아, 난 이거 좀 자기 소개하고. 저랑 적절한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 뭐야 우리. 닉네임으로 하기로 한 거잖아. 닉네임으로? 지금 나는 실버벨. 동호회 도망할 거야? 아니, 해야지, 이제. 일단, 우리 그, 엄백호님부터. 뭐래? 나 소개. 가명 엄백호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나라의 덕왕, 줄여서 오덕왕, 백호라고 합니다. 오덕왕님. 아, 네. 동호회 덕왕이죠. 아, 오나라의. 삼국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본다네. 엄백호로 깨기 얼마만에 깨나? 예, 오덕왕 엄백호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기가 막힌 닉네임을 좀 생각할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세 분이 너무 비범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대학원생 A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원생 A? 예. 미쳤네. 대학원생 A. 그래, 대학원생 A. 이렇게 하나씩 10분이 노출되는 거야.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럽시다. 네. 마지막. 네, 드디어 2013년 12월 2일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녹음 날짜를 공개하다니. 이렇게 공개하다니. 네, 지금 9시 18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자르기 힘든 타이밍에. 네. 네.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죄인 중에 계수. 네, 그 말에 감명받아. 죄인 중에 계수. 개수 29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다 같이 소개 끝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 가지씩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 야, 근데 지금 실제 녹음이야? 아, 녹음하고 있어. 그럼 소개를 좀 더 제대로 할 거죠? 그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안 자르고 그냥 될 거야, 근데. 다시 해. 자, 대원 개수 28호로 할래. 29호보다. 28호가 이게 첫째. 28호가? 28호. 계수 28호. 28호. 28. 넘버 28. 소개 다시 하시려면 다시 하셔도 되고. 어때? 저는 나는. 대원생 A님 하시죠, 그럼. 나만 하기 좀 좋은데? 대원생이 괜찮아. 대원생이, 아, 난 괜찮아. 참신하다 생각해, 대원생이. 굉장히. 아니, 이날에 대원생이 300만인데. 일단 우리가 일단 내가 맨 첫 번째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 방송의 목적 나는 이 방송을 왜 하기로 마음먹었다 뭐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뭐 굳이 뭐 그걸 좀 길게 얘기할 거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오도봉님은 어떻게 해? 뭐 그런 걸 물어보고 네. 한 세 번씩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아, 세 번쯤 해봐야겠다. 오동님의 결론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걸로. 아,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 걸로.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 그치. 아유. 저 대학원생 A님은 어떻게? 글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 제목이기도 하지만, 추작한 일을 잘 입에 올리기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거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게 좀 강한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조사를 해왔어. 이러다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고소 안 당하려고 조사하는 거지. 고소를 안 당하려고 조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조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게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으면 우리가 반대쪽이라고 한다면 난 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료를 다 받았어.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런 것도 좀 달라고. 자, 이제 아니 우리가 하던 얘기가 뭐냐면 28호님은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 내가 난 이 모임을 왜 한다. 이거의 목적이 뭐다. 그런 거? 이것의 목적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하게 되는, 하는. 아니, 좀 아쉬운 게, 네. 보이는 라디오를 했으면. 보이는 라디오를 했으면. 저희 잘난 네모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잘나지. 잘난 네모 들어가면서 고정 팬층이 많이 확보됐을 텐데. 지금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웃기려는 얘기지. 아니, 진지하게 그냥 팩트를 얘기해. 지금, 아니야, 이게, 이렇게 애매하게 들이치지 마. 아니야, 그래. 그냥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를 나가면 정말 어디 가서 화제가 되지 않을 외모는 아니야. 다 보면 화제가 돼, 외모가. 그런 외모들이야, 우리. 당연히 그런 외모지. 그 정도 외모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보다 잘생긴 것 같아. 이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랑 유튜브에도 있는데. 이제이보다 잘생긴 것 같아. 우리가 나이를 공개하지 않을 거지만 그분보다는 어리니까. 그렇지. 아직 어리니까.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데, 다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삶에 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모여가지고, 안 좋은, 그러니까 물론 좋은 얘기도 할 건데, 교회에 안 좋은 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뭐의 목적, 그리고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이런 얘기를 싫어해. 복잡하고, 그냥 괜히 들었을 때 기분 나빠 이런 얘기를 아예 싫어해.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이것만 알아. 문제는 이것만 알고 이것만 알고 전부를 판단하게 되잖아. 물론 이제 우리가 하도 부분이다 부분이다 하니까 요새는 이것도 부분이야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말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은 얼마만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입장인지 그런 얘기들을 난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이제 하다보니까 좀 진작에 흘러가는데 그 다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든 모여서 헛소리를 하고 싶은 거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헛소리. 어줍지 않은 그치? 어둡지 않은 소리. 시덥지 않은 얘기. 어둡지 않은 소리. 그치? 이런 얘기를 시덥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나같이 교회에서 아는 척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놀라울 뿐이야. 일단 우리가 방송에서 밝힐 수 있는 건 저희는 신학생이 아닙니다. 아니,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일도 있어요. 성난 일도 있어요. 저... 본인은 대학원생 A는 대학원생 A는요? 목사님들이 부산에 어디 해변에서 만들어서 대머리에다 싸웠다니 기원한 거리야? 저희 청년부 회장도 청년부 회장도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 청년부 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추장60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계 2인제야. 추장60회 시작합니다.